내게 자꾸 다가오려 하지 말아요. 난 쉽게 흔들려요. 실타래처럼 여기 눈앞에 모든 것 그 안에 엉켜있는 우리의 시간 애를 써서 자꾸 맘을 닫고 살아요. 난 쉽게 약해져요.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던 난 알들 이제와 무너지게 하지 말아요.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. 나를 뒤흔들고 깨워준 건 바로 너란 걸. 사랑을 모르고 그대를 만났어. 자꾸만 너를 향해 기울어지는 맘 알고 있어. 받을 줄도 주는 법도 몰랐던 내게 내게 가르쳐줘 사랑을.